어제 우리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두 번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새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또 다른 새한 마리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이 홍색실과 함께 잡아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린고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하는 정결의식 하나와 또 하나는 나병 환자가 그의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나병 환자 당사자가 하는 정결의식, 이렇게 두 가지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진 밖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면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밀고 또 그리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들이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일은 조금은 번거롭고 또 수고롭고 귀찮다 할지라도 하면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결한 새를 가져오는 것도 다른 것을 가져오는 것보다 나았고 또 몸도 씻고 옷도 빨면 됐었습니다. 털도 자라니까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덟째 날에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병 환자가 노력해서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병 생활로 인하여서 이진 밖에서 생활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할수 없었던 그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병은 나았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 정결의식, 또이 예식, 또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결 예식법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위한 나병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제 사실은 이 어제 10절부터 20절에 규정한 그 제물로 이 제물 정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제사가 없다면, 이 규례가 없다면 가난한 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도 없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이랬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특별하게 그들을 위한 규례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자와 또 부자를 차별합니다. 돈 많은 자를 우대하고 돈 없는 자를 무시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양복을 입고 매장에 들어가면 서로 모시려고 하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매장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힘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명예가 되는 그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동일한 자이며 죄인이며 사랑과 긍휼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내는 자나 적게 내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다 성도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을 조금 냈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시는 기준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여전히 세상에 사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부자와 또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대우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큰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와는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외모로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모든 형제자매가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형제가, 자매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4장의 말씀에, 14장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자매로서 대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3장에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함께 믿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가난한 자도 봉사와 헌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1절과 32절을 보면 가난한 자가 정결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지만 제사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들이 진영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이 제한되었고 필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려하셔서 무리한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다른 것보다 구하기 쉽고 또덜 비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속죄제물을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요, 또 긍휼과 자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그들의 재물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만큼은 그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세심하게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제사장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이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과 귓부리와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 모든 제사의 절차들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어제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20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특별한 규례가 그 절차에 있어서는 어제 본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그 절차의 정결의식의 절차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례를 주셨는데 디스카운트라도 조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가 면되지 않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즉 가난해서 재물의 종류는 바꿀 수는 있어도 헌신의 모습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자는 많은 재물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으로만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뒷전으로 물러나서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고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부분을 찾아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돈으로 또 헌금으로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의 달란트를 주셔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요리를 통해서 성도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덜 드려도 돼. 하나님께 좋은 것, 안 좋은 것 드려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경의여기는,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힘이 미치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21절과 3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자를 미치지 못한 자를 위한 규례를 정하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그리고 30절, 31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오는 구절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값이 적게 나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정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의 헌금 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자신의 직분과 또 교회에서의 위치에 대한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리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면 헌금을 드릴 때도 부담이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실한 우려가 있고, 또 헌금을 인하여서 오랫동안 생활에 부담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력이 충분한데도,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우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드린 이 능력에서 벗어난 이 무리한 헌금이나 인색함으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그 받으실 만한 헌금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연봉에 넣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왜요? 그 가난한 두 렙돈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최선의 것을 또한 최고의 것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원하심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법과 이 정결 예식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백성들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거나 어렵게 하신 그런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주신 이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거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한 자를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서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의미, 여러분,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진 밖에서 진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예식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배려해 주셔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분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